자, 오늘은 사관학교 6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24반열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반열. 자, 24개 반열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다윗 시대. 네, 다윗 시대.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결국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어서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인데 그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대에 가서 바로 24반열이 조직이 되는데 언제 조직이 됐냐면 다윗이 나라를 다 평정하고 가장 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죠. 성전. 네. 이전까지는 성막, 천막,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멋진 건물로 된 성전을 짓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짓지 말라고 그랬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네 손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끔 모든 재료와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줍니다. 준비해 주는 가운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까지 누가 했다? 다윗이 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적으로 그 봉사 체제를 조직한 사람도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때 24반열이라는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반열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24반열의 특징. 24반열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24반열의 총 숫자가 3만 8천 명이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24반열 24조각으로 라인을 만들었는데 총계는 몇 명이다? 3만 8천 명이다. 3만 8천 명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이 24반열 조직입니다. 네, 3만 8천 명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들 모두가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24반열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로만 24반열이 조직되는데 그 총 인원수는 몇 명이다? 3만 8천 명이다. 자, 레위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생각나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하는 자들? 아보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 아보다로 일하는 자들. 아보다는 뭐죠? 힘든 노역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노동.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힘든 일까지 해냈던 아보다로 힘을 다해 일하는 자들, 그 레위인들로 구성된 것이 24반열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로 뭐예요? 24반열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히브리어로 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내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신령한 레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죠. 자, 우리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이 3만 8천 명이 어떠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자,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자, 이것이 24반열을 부분 부분별로 또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총 몇 명이다? 레위인들이라고 그랬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총 남자 명수가 몇 명이다? 3만 8천 명. 뒤에 프린트물 가져가세요. 예, 3만 8천 명. 자, 그 중에 2만 4천 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전사물을 보살피는 자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만 4천 명은 성전의 사무직. 예, 전 사무를 보살피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6천 명은 누구예요? 유사와 재판관들. 좀 높은 직급이죠. 그죠? 유사와 재판관들이고 또 그 중에 4천 명은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고 또 나머지 몇 명은? 4천 명은 성가대였다. 찬양대가 4천 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4천 성가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평강제일교회도 4천 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4천 성가대를 이루었죠. 바로 이 찬양대 24반열을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3만 8천 명이 동원돼서 부분 부분 부분 사역을 맡았다. 24반열 첫 번째 특징이고요. 24반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게 했다. 일을 한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 차등이 없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일하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24반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반열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나 균등하게 공평하게 일을 돌아가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역대상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랬어요. 피차에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24반열이라면 예를 들면 레위인 24반열 그러면 첫 번째 반열부터 24번째 반열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한 반열씩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비를 뽑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때 일하면 가장 좋아. 기후도 좋고 나 이때 일할래. 이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1반열부터 24반열까지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다윗 시대 때 성전 봉사자들의 봉사는 개인 친분이나 성격에 따라서 일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교회를 하면 저희는 성격 따져요. 그죠? 친분 따집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기관 일할 때 마음 많은 사람 따지고 못 따지고 하지 균등하게 누구와라도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해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비를 뽑아서 모두가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24반열의 아름다운 봉사자들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24반열을 우리가 크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가 네 파트예요. 첫 번째는 바로 레위인 24반열이죠. 레위인으로서 24반열 이루었고 두 번째, 제사장들도 24개의 라인, 24반열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고 세 번째, 바로 문지기도 24반열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했고 네 번째, 찬양계도 24반열을 나누어서 돌아가게 했어요. 24반열은 총 4개의 직분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레위인 24반열, 제사장 24반열, 문지기 24반열, 찬양대 24반열. 이것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개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누구다? 레위인들이다. 레위인 24반열에서 여기만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도 레위인이죠. 레위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문지기 찬양계도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레위인이 레위인 외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레위인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때 우상 숭배 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째로 맡긴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네 개의 바로 이 라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24반열인가요? 성경에는 숫자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숫자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숫자지만 성경에 들어오면 숫자도 말씀이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숫자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이 없죠. 뜻없는 것이 없어요. 자, 24반열도 24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숫자다. 자, 24라는 단어는 우리가 숫자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바로 하늘 조직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조직의 완전수. 이 땅의 교회 조직, 성전 조직은 하늘 천국 조직의 그림자죠. 그렇죠? 성막 교회도 천국 세계의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조직의 완전수는 바로 뭐다? 24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늘 조직 천국의 그 완벽한 조직 가운데 24가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죠. 특별히 천국에서 숫자로 표현된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장로가 24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천상에서 일어날 계시록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죠. 완성된 천국 세계죠. 완성된 천국 세계의 조직이 24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 조직을 바로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4 반열입니다. 24 반열이. 자, 여기서 24는 12 플러스 12로 또 나눌 수가 있죠. 결국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두 번 더해진 것이 24예요. 12라는 이 숫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신앙 조직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어떤 신앙 조직을 만드실 때 그 신앙 조직을 이루는 숫자가 12예요. 그 12가 두 번 더해짐으로 바로 완성된 하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신앙 조직의 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가 뭐예요? 신앙 조직의 뼈대가 바로 뭐예요? 열두 지파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뼈대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죠. 바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조직의 근간이. 그죠? 바로 요 12라는 개념. 그래서 신앙 조직의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구속 복음을 증거할 때 조직을 하나 만드셨죠. 그 신약의 조직이 바로 뭐예요? 열두 제자의 열두 사도. 정확하게 12의 숫자를 맞추어서 당신의 제자를 뽑고 열두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바로 신약 시대의 조직도 12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가보면 마지막 때 천국의 모형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유대 나라에 그거는 다 훼파되고 막 부서지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형,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볼 때도 거기에도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의 구조도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와 다 연관이 있어요. 또 자, 우리 계시록 12장 2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문이 있어요. 그죠? 예? 천국 조직의 숫자예요. 신앙 조직의 숫자예요. 열두 문은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열두 지파의 각각 지파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열두 문은 바로 열두 지파 그 구약 조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구약 조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이제 2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시작.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번에는 열두 기초석, 기초석이 하나가 아니라 열두 개예요. 또 이 열두 기초석은 바로 12사도다. 12사도, 신약 조직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해요? 기초석이 더 중요하죠. 기초석 위에 문이 세워지니까 결국 열두 사도의 터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문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신앙 조직, 구약 교회의 조직은 열두 지파죠, 그죠? 신약 교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의 근간은 열두 사도예요. 즉 구약의 조직 12 지파와 신약의 조직 열두 사도가 더해진 숫자가 바로 뭐예요? 24라는 숫자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산을 조직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4입니다. 이해되시죠? 24는 이렇게 열둘과 열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열두 지파, 열두 문, 열두 사도, 열두 기초석. 그래서 이것으로 24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레위인 24바늘과 제사장 24바늘을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지기 24바늘, 찬양대 24바늘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레위인 24바늘이죠. 레위인 24반열.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이 백묵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는 좋은데 백묵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레위인 24반열. 자, 요 내용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3장 6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레위인 24반열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같은 구조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24반열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24반열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은 역대상 23장 6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그러면서 그 반열이 쭉 설명되고 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해 24반열이 세 등분되어서 또 구성됩니다. 레위의 아들들 세 명이 나오죠. 처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게르손, 그학 혹은 고아시죠. 또 뭐예요? 므라리. 세 아들 통해 그 자손들을 통해 반열이 만들어지는데 게르손 계열로, 게르손 자손으로 열 반열이 만들어집니다. 24반열 가운데 열 반열이 만들어져요. 바로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23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앗 자손은 아홉 반열을 차지합니다. 아홉 반열. 이거는 역대상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집에서 확인해 보시고 므라리는 다섯 반열을 차지했습니다. 다섯 반열. 다섯 반열. 자, 이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자, 뭐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직무. 레위인은, 레위인 24반열은 어떠한 일을 맡아서 했는가? 직무. 자, 결국 우리가 살펴볼 레위인 24반열, 제사장 24반열, 문직 24반열, 찬지 24반열의 결론은 뭐냐면 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너는 레위인 24반열? 나는 찬지 24반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레위인, 제사장, 문직이 찬양대 24반열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레위인이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24반열의 직무도 이제 누구의 직무로 보셔야 돼요? 누구의 직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직무로 여기시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레위인 24반열은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레위인 24반열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 라는 단어, 레위인은 어떻게 일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보다. 성전에서 히브리어 아보다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레위인 24반열의 직무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레위인의 직무 장소는 어디냐면, 특별히 어디서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뜰에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무는 성전의 일이지만 절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룰을 지켜야 돼요. 레위 24반열은 성전에서 힘을 다해 아보다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성전 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6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지만 장소는 어디 안에서? 성전 뜰에서. 성전 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 저것은 네 일이 아니라 다 나의 일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의 봉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 24반열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막뜰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막뜰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내 일이에요. 아, 저거는 집사님 청소구역이니까 딱 선 딱 거놓고, 집사님 고기 휴지 떨어졌어요. 집사님 구역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4반열이면 성전 뜰 어디나 바로 내 일이에요. 내 청소구역이 아니어도 더러우면 내가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아보다로 일하는, 그죠? 여기 얘기했죠. 모든 일을 맡았더라 했어요. 레위 24반열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내 일이에요. 바로 이게 첫 번째 이들의 직무였고요. 두 번째 이들의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직무입니다.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직무다. 자,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고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데 급이 약간 달라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레위인들은 성전 뜰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민수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명령형이죠. 레위인 24반열의 또 다른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을 시종 드는 거예요. 시종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종.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라트. 샤라트. 이 샤라트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특별히 존귀한 자를 모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를 떠받들고 서브해 주는 그 단어가 샤라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존귀한 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왜? 성전 안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브하는 일, 이것을 중요한 직분 중 하나로 또 꼽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하면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죠. 그죠? 성도는 딱 자기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 교회 제사장들을 보필해야 될 사명이 기본적으로 있다. 남성교회 임원, 여성교회 임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레위인 24반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중요한 직무 말씀드립니다. 레위인 24반열의 세 번째 직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들과 합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사장들을 보필할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합동해야 한다. 합동. 함께 일하다라는 한자어인데,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그 레위인 24반열의 직무가 또 등장하죠. 18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너!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합동해야 된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합동해야 된다. 라고 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 원어의 뜻을 알면 바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겠죠. 합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라바. 히브리어 라바. 라바는 어떤 뜻이냐면 특별히 꼬아서 짜다 이런 뜻이에요. 새끼줄 아시죠? 새끼줄은 세 겹 정도 도로 꼬아서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줄다리기 했을 때 그것도 다 꼬아진 거잖아요. 그죠? 꼬아서 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맞물리다. 맞물리다. 또 하나로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라바입니다. 이것은 합동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의 의미대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들과 히브리어 라바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라바로 일하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새끼줄로 베베베베 꼬듯,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듯. 새끼줄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딱 꼬아져서 절대 분리가 안 돼. 하나가 된 거예요. 새끼줄로 하나가 되듯 제사장과 누가? 레위인의 마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음과 사역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직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새끼줄 꼬아 짜듯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겉으로는 뭐 맞춰드려야지, 맞춰서 일해야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사역뿐 아니라 뭐예요? 마음까지 레위인의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이고, 예? 제사장의 일이 레위인의 일이고 사역과 마음이 있어서 완전 하나로 꼬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합동입니다. 합동이. 예?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분명히 사역은 구분됩니다. 맞습니까? 레위인 24반열의 사역은 어디까지예요? 성막,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은 성전, 성막 안까지 들어갑니다. 사역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레위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맡겨진 일을 하되, 또 제사장은 성막,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되, 바로 뭐예요? 서로 새끼줄 꼬아지듯 한 마음으로 일하라. 바로 이것이 성전 사역의 중요한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사역은 구별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의 이중 직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중 직무.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일을 많이 해요. 네? 직무가 또 이중 직무예요. 보통은 하나씩인데 레위인은 이중 직무를 한 번에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레위인의 이중 직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직무, 또한 이중 직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직무. 그죠? 첫 번째 직무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을 보필하는 직무예요. 두 번째 직무가 뭐냐면 회중을 위한 직무입니다. 회중을 위한 직무.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또 회중을 위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레위인 24반열이에요. 자, 그 내용이 민수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이중 직무. 자,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랬어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아론의 직무. 이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을 보필하는 직무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보필하는 직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온 회중의 직무예요. 회중은 바로 뭐예요? 같은 급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제사를 돕는 회중을 위한 직무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 신령한 레위인 24반으로 부른받은 여러분들도 두 가지 직무를 동시에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필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회중들,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돕고 그들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정확히 바로 레위인 24반열의 이중 직무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신령한 레위인 24반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한 나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대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체에 무엇이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힘다에 레위인의 이중직무,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장 보필하고 제사장과 합동하는 이 수많은 직무들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내 가정, 자녀, 사업체, 건강 모든 것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이죠. 민수기 8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면 레위인들이 열심히 회막에서 봉사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재앙이 없게 하겠다. 바로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를 재앙이 없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질병 걸리고 지진 나고 하도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인 24반열이 받는 축복이다. 자, 레위인 24반열의 결론입니다. 레위인 24반열의 결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떠한 레위인을 찾으시는가? 레위인 24반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레위인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가? 바로 레위인들이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24반을 하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레위인 24반이 되어야 하느냐?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 있는 레위인 24반열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보다 더 열심 있는 레위인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한 레위인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우리 역대하 2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능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거 되게 위협적입니다. 이거 능가하셔요. 네, 능가하십시오. 자, 29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더 뭐 신앙 좋고 더 축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짐승의 가죽을 제사장들이 벗겨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사역이에요. 제사의 그 재물 가죽 벗기는 거. 그런데 이것이 일정 기간 하면 이제 성결케 하고 왜 그 더러워지거든요. 성결케 했다가 또 다시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성결케 하고 가죽을 벗기는 일에 제사장들의 숫자로는 부족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동원시켰어요. 그런데 성결케 하고 다시 가죽을 벗기는 그 열심이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의 열심을 더 인정하셨다고 역대하 29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결케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심. 자,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올바르다. 성심, 거룩한 마음, 마음이 올바르다. 이런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이제 부정케 돼서 잠깐 성결케 되었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은 설렁설렁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인은 내가 빨리 깨끗해 되고 빨리 가서 다시 제사에 도와야지. 레위인들의 그 성결케 되는 열심이 더 열심인 거예요. 제사장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올바르다. 근데 NASB 영어 버전으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양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더 양심적으로 더 회개하고 자기 깨끗해하고 하나님의 일 동참하기를 더 강구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부지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부지런했다. 여러분들 이러한 레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능가한 레위인. 그래서 목회자를 능가한 성도. 그런 자들 이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레위인 24반열이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 24반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더 성심을 보일 수 있는 열심. 자, 두 번째로 제사장 24반열로 가겠습니다. 레위 24반열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돼요. 성도들보다 열심히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밀릴 수가 있구나. 정확하게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제 바로 제사장 24반열입니다. 제사장도 24반열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제사장 24반열은 몇 반열, 몇 반열, 몇 반열로 나뉘어졌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반열이 나눠집니다. 왜?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1대 제사장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세럽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제사장 24반열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건이 있죠. 아론의 네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로부터 네 부류의 반열들이 24반열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사고를 쳤죠. 자손 낳기 전에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손 없이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 첫째 둘째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24반열이 구성되게 됩니다. 24반열이. 그래서 엘르아살에는 16반열이 갔고요. 엘르아살의 후손에는 이다말에게 가서는 8반열이 배당이 됩니다. 합치면 24반열 맞죠? 네, 이렇게 24반열은 엘르아살 16반열, 이다말 8반열로 이루어진다. 역대상 24장 2절과 4절 참고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24반열의 직무는 뭐냐? 직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느냐?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직무가 있다. 신명기 3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랬죠?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예요. 제가 빗금을 쳐놨죠? 네. 네. 세 가지 직무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직무, 순서대로 갑니다. 가르치는 일이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르치는 직무. 그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 물론 뭐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의 직무에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라?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축복을 선포하라 이게 아닙니다. 복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은 축복의 말씀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죠. 제사장 올라가면 목회자의 설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되 축복만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데 가면 축복만 선포하잖아요. 왜? 자꾸 나쁜 소리 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민심이 흉흉한데 자꾸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성도들 싫어하니까 복만 줘요. 이거는 제사장 24반열의 올바른 말씀의 직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바로 뭐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동성연애는 안 돼! 미워하는 것 안 돼! 이것은 주일은 지켜야 돼! 올바로 성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분별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예요. 말라기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의 직무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입에 늘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입만 뻥긋하면 세상 얘기, 입만 뻥긋하면 뭐 세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늘 바로 뭐예요? 말씀을 달고 다녀야 돼. 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 그리고 평소에도 바로 뭐예요?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입술로 죄짓고 원망하고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입술로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내뱉으면 안 된다. 바로 이들의 가르치는 직무를 이렇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24바늘의 두 번째 직무가 바로 뭐다? 분향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분향하는 일이다. 아까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오죠? 주 앞에 분향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분향은 바로 뭐예요? 향을 피우는 일이죠. 향을 피우는 일. 이것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성전 혹은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향의 연기를 통해 제사장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죄인이죠?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신 성전 안에 타락한 죄성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향을 피우게 되어 있다. 바로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이유로 분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라. 너 죽지 않으려면, 네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향을 피워서 네 죄를 가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레위기 16장 13절에 그 룰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유가 나와 있죠. 향을 왜 피워라?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 피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뭐 성전에 향을 피웁니까? 뿌옇게 연기나게. 오늘날에는 신령한 분향을 해야죠. 신령한 향을 피워서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가리워야 돼.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향은 신약 또 말세의 개념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제사장들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 가운데. 예? 거룩한 척하지만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가리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 기도겠죠. 죄를 사해달라는, 죄를 덮어달라는 회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의 죄, 제사장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향의 신약적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피워야 할 분향, 향은 기도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요, 자기의 죄가 완전히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너 아름다운 네 향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리우는 기도, 그 향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향과 기도를 번갈아가며 표현하고 있죠. 예? 신령한 금향로에 향을 담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게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성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올라가는데 5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뭐에 보여줍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귀 근처에도 갈까? 내가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지금 그 기도가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지는 순간 진동하는 거예요. 큰 음성, 번개, 뇌성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온 세계를 뒤엎을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름다운 향을 올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주간입니다. 광고 한번 해야지. 아름다운 향, 새벽에 향을 피울 때요, 하나님은 그 향을 더 기뻐하십니다. 응답이 빠른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장 24반열의 세 번째 직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도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0절, 아까 마지막에 특별히 그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다 그랬죠? 온전한 번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번제는 번제인데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의 마지막 직무죠. 자, 번제는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형식의 제사예요? 아주 잔인해, 그죠? 막 목, 팔, 다리 다 각을 떠요. 다 잘라요. 토막. 내장 다 꺼냅니다. 그리고 다 홀라당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 끔찍해요. 보면 끔찍한 거예요. 각을 떠서 모조리 불태워서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는. 인간이 취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 바치는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란 뭐예요? 완전히 각을 다 떠서 완전히 다 태워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 제사를 제사장은 드려야 한다. 그럼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 24반열로 부름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바로 성경은 여기서 가르쳐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가르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신령한 제사장 24반열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시대 말세 제사장 24반열로 부름받은 우리가 드릴 온전한 번제는 바로 뭐다? 거룩한 산제사다. 왜 산제사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실제 죽지는 않아요. 육신이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예요.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번제의 개념에는 의미가 하나입니다. 통합니다. 온전한 번제,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온전한 번제의 신약적 개념은 뭘까요? 실제 내 몸에 각을 뜨라는 건 아니겠죠? 온전한 번제의 개념이라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도 숨김 없이 말씀의 불로 다 태워서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 중에 누구 친구 만날 생각, 집에 두고 온 뭐 자녀 생각, 무슨 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몸, 내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께 각을 떠가지고 말씀의 불로 다 태워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그 산 제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마지막 제사장의 직무다. 온전한 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어떠한 자라고 할 수 있냐면 신앙의 리더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가 있죠. 성도 가운데서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느 위치에서나 신앙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을 가르쳐 성경은 다스리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누구를 막 억압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다른 명칭이 나오죠. 자,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자손 하니까 바로 어디 24반열이? 제사장 24반열이죠. 그죠? 그죠? 제사장 24반열의 그 타이틀이 바로 뭐예요? 성소의 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다. 신앙의 리더, 다스릴 수 있는 위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치. 자, 그러면 이 성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모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제사장의 직분 박탈입니다. 리더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직분 박탈이에요. 리더의 신앙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떠나서. 자, 시편 119편 43절 말씀 바로 우리의 제사장 24반을 된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손 들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바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멀리하고 말씀 관심 없으면요 제사장 24반열 축에 못 껴요. 기본적으로 말씀 사모해야 돼. 자, 그럼 결국 누가 말씀을 떠나게 되느냐? 제사장 24반열의 핵심은 입에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누가 말씀을 떠나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봐요. 교만한 자가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교만한 자.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이 정도면 잘났다. 더 말씀받을 필요 없다. 이 순간 바로 뭐예요? 제사장 24반열에서 위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 바운더리 안에 살지 말씀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떠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죠? 교만하기 때문이다. 난 이 정도 말씀 받으면 더 이상 말씀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위야.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제사장 24반열에 직분이 박탈되는 순간이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사장 24반열의 결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만이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죠. 결국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제사장들 24반열 누구 얘기하는 것이다? 나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 다 우리의 직분이. 목회자가 1차적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 말세의 개념으로 복음을 가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모두 칭하고 있습니다. 모두 칭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시도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본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에 늘 말씀을 달고 다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 24반으로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욕먹이면 안 돼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말씀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되게 하여 받으시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바로 뭐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신약적 개념의 제사장은요, 말씀의 제사장입니다. 실제 제물을 각을 떠서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약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쳐야죠. 그죠? 신약 시대에 우리 제사장들의 제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라.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마지막 때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 제물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교회 앞으로 이끄는 전도에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9회 구속사 세미나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그죠? 40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음의 제사장 24바늘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덕 제9회 세미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